기분 down 될 수 없어 yeah. 이미가 고민 따위는 다 버려 We the building I need to put your hands up 내 손 떠는 여잔 저리가 그리고 센 척하는 남자놈들 어느 밤은 모두 turn up 끝까지 달려봐 나는 Usain Bolt 웃고 떠들고 깊은 흐리다 내 주위에 머물고 그 정도는 익숙하지 적어도 술은 먹고 또 먹어도 이 순간만큼 아무것도 상관없어 내일을 버려도 So Benzino처럼 보기 on and on 비율이 딱 좋아 커플들랑 부러워 멋진 남자들 여자들은 꾸며서 몸들이 안 떨어져 불러붙인 것처럼 한번 밖에 없는 젊은 시절 하루라도 그냥 보낼 수가 없어 여기서만 느낄 수 있는 희열 즐겨 Let's go 향대로 가고 싶은 날씨 여름밤에는 나는 못 참지 모두 다 마음은 다 똑같지 나 따라해 If you like the party Na-na-na-na Sing it like Na-na-na Cause I feel alright 막이 흘러나오고 나는 술을 떠 들이부어 너를 발견하고 붙어 솔직하게 초반에는 좀 굼떴지만 지금의 난 너를 보면서만 숨쉬어 보아하니 일하는 곳은 Hooters 온몸이 전부 내 시선을 훔쳐 늦지 않게 마음 가는 대로 움직여 3D 형이 말했지 누릴 수 있을 때 누려 뜨거운 여름밤 멈출 수 없는